다음 준비한 시가 뭐죠? 학입니다. 제목이 학. 예. 네, 목소리님이 준비하신 거죠? 네,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좀 읽고 한번 네. 낭송하고 하죠. 낭송하고 할까요? 네. 네. 학. 오랫동안 미인은 돌아오지 않고 종이학은 미인의 방으로 들어가 날개를 접었다. 미인을 좋아했던 남자들은 왜 하나같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은 종이를 접는 사람은 없을 거라 믿으며 미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유리관 속에 종이학들을 펴기 시작했다. 접힌 고개를 들고 다친 어깨를 열고 깨진 얼굴을 곱게 하고 부러진 다리를 펴고 민자로 내려 접힌 날개를 세웠다. 학종이가 새로 열어보인 금에서 일곱 번쯤 넘어져 여덟 번쯤 울고 싶었지만 몸에 피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피를 차갑게 식히는 것이 새들의 내한법이라는 생각을 하다 말고 보일러 공기 구멍을 조금 닫고 미인의 속옷들을 개어두고 안개 다 거친 강을 춥지 않게 건너는 물의 월동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고 잘 펴진 학종이를 다시 학으로 접어 창밖으로 날려보내고 언제라도 미인의 방문을 열면 날씨가 꼭 지금 같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방문을 열면 슬프지 않은 표정을 한 미인이 흰 무릎을 곱게 펴 보이고 헐헐. 네. 아, 되게 슬픈 시네요, 진짜.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뭐, 네. 일단 먼저 뭔지 얘기해. 네. 목소리님 어떻게 시를 고르시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 시집을 이렇게 넘겨보고 있었어요. 근데 학이라는 그냥 단어에 꽂혔어요. 되게 좀 아무 생각 없이 골랐는데 읽다 보니까 또 그 아까 인천반달 읽을 때 네. 말했던 그 흑역사가 이 시를 읽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또 곱씹으면서 시를 읽으니 좀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떠올랐다 이 시를 읽으면서. 네네. 그리고 이 몸에 피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피를 차갑게 식히는 것이 새들의 내한법이라는 생각을 하다 말고 이 부분이 네. 되게 와닿았어요. 뭔가 좀 다르네. 그 이별을 하고 나서 느끼게 되는 차가운 현실에 이제 자기를 차갑게 식혀서 적응하는 뭔가 현실에 타협하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여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익심녀를 헤어지고 나서 네, 보내고 나서 엄청 힘들었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안 피던 담배를 피면서 몸을 식히려고 했죠. 차갑게. 네. 그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슬퍼. 감상이. 대입. 이제 경험을 대입. 감정 대입을 잘했네. 슬퍼. 그러면 목소리님의 네. 학은 담배 같은 거네요? 담배가 학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학을 통해서 좀 미인을 추억하잖아요. 제가 이거 행마다 느낀 점을 적어왔는데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랫동안 미인은 돌아오지 않고 종이학은 미인의 방으로 들어가 날개를 접었다. 이 부분에서 그 박준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떠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였나? 그런 느낌? 네, 일단 그런 느낌을 받았고 미인을 좋아했던 남자들은 왜 하나같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여자친구가 이제 안경 안 쓴 사람한테 간 거죠. 아~ 박준 시인이 그 인터뷰 그 종이를 봤는데 박준 시인이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어디 갔지? 아 그러니까 시인하고 화자를 동일시 이렇게 했네요. 네.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시로 녹여낸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박준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번 아, 예. 계속 해볼게요. 이런 스토리 좋아요. 네. 궁금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은 종이를 접는 사람은 없을 거라 믿으며 미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유리관 속에 종이학들을 펴기 시작했다. 여자친구가 박준 시인한테 종이학을 접어서 선물해 준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적지 않은 종이는 뭐 의미 아 아무것도 적지 않은 종이를 접는 사람은 없을 거라 믿으며 이 부분이 일단 종이학을 접어서 시인한테 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여자친구는 박준 시인을 어느 정도 좋아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사랑하긴 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박준 시인을 예전에 이제 종이학을 줬으니까 사랑했었다. 그렇죠. 이런 종이학은 어떻게 보면 박준 시인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아,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화자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 저는 박준 시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랬고 한 몇 마리 받았어요? 네?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천 마리 받았나? 보통 천 마리 막 네. 그렇게 많이 접어주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접힌 고개를 들고 어깨를 열고 깨진 얼굴을 곱게 하고 부러진 다리를 펴고 민자로 내려 접힌 날개를 세웠다. 이 부분에서는 박준 시인이 이제 자기를 종이학에 뭔가 비유한 것 같아요. 그 헤어진 바람핀 여자친구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받은 박준 시인이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렇죠. 네. 종이가 구겨지듯이 네. 담배도 피우고 네. 그래서 박준 시인이 뭔가 이제 그 아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고개를 들고 어깨를 열고 얼굴을 곱게 하고 부러진 다리를 펴고 이렇게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학종이가 새로 열어보인 금에서 일곱 번쯤 넘어져 여덟 번쯤 울고 싶었지만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학종이가 새로 열어보인 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간 거 금 같다 할 때 그 금 아닐까요? 아 그런 금입니까? 약간 이 쪼개진 것 같은 그런 모양새. 종이학을 지금 보면 펴기 시작했거든요. 네. 쭉 피면은 네. 그, 접힌 부분이 네, 접힌 이렇게, 부분. 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다 열고 다 열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 네. 같아요. 종이학을 다 열었다. 그래서 울고 싶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약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쯤 넘어지고 여덟 번쯤 울고 싶었지만 이 부분에서 울고 싶었는데 안 울었잖아요. 계속 자기를 추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몸에 피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피를 차갑게 식히는 것이 새들의 내한법이라는 생각을 하다 말고 이게 진짜 저는 슬프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현실에 못 이겨서 자신을 그냥 좀 학대하는 느낌? 예, 좀 박준 시인도 담배를 피지 않았을까? 술 진탕 먹거나 뭐. 네. 자꾸 자기의 그 뜨거운 마음을 식히려고 하는 사랑을 계속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고 네. 보일러 공기 구멍을 조금 닫고 미인의 속옷들을 개어두고 안개 다 거친 강을 춥지 않게 건너는 물의 월동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고 잘 펴진 학종이를 다시 학으로 접어 창밖으로 날려보내고 이 부분이 이제 미인의 방에서 창밖으로 학을 날렸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미인이 줬던 사랑을 이제 미인의 방에서 미인을 잊어버리는 행동 그 종이학을 창밖으로 날려보낸다는 게 이제 그 여자친구의 사랑을 행복했던 기억들을 잊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다 약간 그런 행동을 나타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여자친구의 자취에서 자신을 떼어놓으려 하는 것 같은. 네. 그리고 언제라도 미인의 방문을 열면 날씨가 꼭 지금 같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방문을 열면 슬프지 않은 표정을 한 미인이 한 흰 무릎을 곧게 펴 보이고 헐헐. 이 부분에서 느낀 점이 미인의 방문을 열면 날씨가 여전히 흐려져 있을 것이라는 게 그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나와 이별을 했던 그 남은 나한테 남은 추억들이 꼭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뒤돌아 봤을 때 흐려진 날씨처럼 우중충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픔은 아픔이다. 아픔은 아픈 대로 남겨두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기억은 언제나 아플 거다. 라는 네. 거죠. 돌아볼 때마다 흐려져 있다.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럴 거라는 걸 알고 네. 있다. 저도 좀 비슷했어요. 막 그냥 이 아자가 미인을 그리워하잖아요. 네. 시 전체에서. 이게 이거를 근데 명확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이거를 잊으려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목소리님이 말씀하셨 것처럼 근데 네. 미인의 방문 열면은 날씨가 꼭 같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이학을 통해서 이분을 좀 되새기고자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되새긴다? 네. 계속 좀 이게 그냥 사랑 연인의 이별일 수도 있지만 아예 네. 못 보게 되는 그런 그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좀 누군가의 되새기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을 통해서. 아직 한 행 남았죠. 아, 다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헐헐. 헐헐까지. 헐헐은 이 왜 따로 떼어놨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막 사연의 네. 사연이랑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그쵸. 미인이 흰 무릎을 곧게 펴 보이고 미인이 종이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헐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떠나간다는 아. 의미일 수도 있고 종이학에 이렇게 그 미인을 대입을 시켜서 네. 이때까지 계속 종이학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화자가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헐헐이라는 걸 딱 넣어서 이제 너는 있겠다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피지 않은 표정을 한 미인이 그냥 조그마하니까 방 안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화자한테 다시 온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슬프지 않은 표정 슬프지 않은 표정 와 그런 거죠. 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이 시가 정말 잘 골랐다. 이건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시다. 아 잘했습니다. 네 정말 잘했어요. 진짜. 저는 오히려 제가 고른 시보다도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감하고 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걸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그 10cm 노래 중에 10cm 노래 중에 그게 아니고란 노래가 있거든요. 네 1집에 있는 거. 네. 거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에 보일러란 단어가 나와요. 예, 보일러 공기 구멍을 조금 닫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연인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네. 또 10cm 노래도 그런 거니까. 10cm 노래는 이제 연인에 대한 그리움에 이제 겨워하는 자신을 잔뜩 그리거든요, 가사에서. 네, 그래 놓고 그 이유는 보일러 때문이다. 절대 너 때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하찮은 노래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연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나왔고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화자를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게 아니고 화자를 어떤 여자 여자요 또는 뭐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미인의 일단 집에 미인의 방이 따로 있어요. 네 방이 따로 있고 그다음 미인이 좋아했던 남자들을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이제 미인의 속옷들을 막 개어줘요. 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머니죠. 어머니 그 딸 아이를 둔 어머님인데 그런 어머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린 나이에 이제 자기 딸을 보낸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지금 집에 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딸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딸을 좋아했던 남자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네들 선물을 살펴보면서 이 선물을 받고 이렇게 좋아했을 딸을 떠올렸던 거죠. 그래서 종이학을 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종이학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시 내용 중에 학종이가 새로 열어 보인 금에서 일곱 번쯤 넘어져 여덟 번쯤 울고 싶었지만 이 부분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한 좋은 문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제 또 박준신한테 놀란 게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식의 흐름을 정말 잘 그렸어요. 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미인의 방으로 들어가죠 어머니가. 이때는 참 덤덤하게 그리거든요. 그냥 덤덤하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종이학을 꺼내서 펴는 그 부분도 되게 덤덤해요. 그냥 종이학을 펴는 거예요. 보시면 내용이 펴는 내용은 그냥 단편적으로 그렸어요. 객관적으로 어깨를 펴고 얼굴을 그렇게 하고 부러진 다리를 펴고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쭉 그리거든요. 네. 그러다가 끝에 폭발하는 거예요. 펴다가 딸이 너무 생각이 나니까 금을 보는 순간 여덟 번쯤 울고 싶었다. 예, 네. 정말 폭발한 거 막 진짜 이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삭히는 거예요 속으로. 울고 싶었지만. 네. 내 안법으로. 네,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울음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정말 길게 써놨어요. 몸이 피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피를 착각시키는 것에 대한 내 안법이라는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로 시선을 바꾸는 거죠. 하고 보일러 공기 구멍 조금 닫고 미인의 속옷을 개어두고 행위가 나오죠.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행위들. 안개 다거친 강을 춥게 건너는 물의 월동 같은 거 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그 슬픔을 먹는 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화자가 쭉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언제라도 방문을 열면 미인이 있을 거다. 방문을 열면 날씨가 지금 같지 않겠지만 열면은 닿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그 미인은 이렇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 없어도 잘 지내세요. 라고 한 것 같은 표정을 하고서 헐헐 날아가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 이것도 좀 스토리를 짜셨네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더 스토리텔러. 더 이제 가면은 네. 이제 그 이 이제 목숨을 잃으신 딸아이분이 이제 뭐 세월호 사건에 이제 좀 대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너무 슬프다 근데. 네. 그러니까 엄청 슬프죠. 그 제가 생각하기에 와 읽으면서 아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로. 시인이 사실 뚜렷한 결말을 그리질 않았어요. 그냥 네. 문을 열었다라는 거에서 끝났거든요. 그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열었을 때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거기서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예 열어놨기 때문에. 문장으로 표현을 안 해놨기 때문에. 네. 상상, 이 다음은 어쩔 수 없이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하면 당연히 슬프겠죠, 더.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없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이런 의식의 흐름을 정말 잘 표현했어요. 생각을 하는 거를 그냥 시로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이렇게. 아, 그래서 그 이제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보통 이제 슬픔을 삭히는 데서 뭔가 그런 진정한 슬픔이 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잘 느껴졌던 시가 아닌가. 네. 아, 그.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방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왔다 제가 없는데도 제 방에 와서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방 청소도 괜시리 하시고 그리고 괜시리 한 번씩 그냥 들어와 보는 거예요. 한 번씩 문 열어 들어와서 보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셨다고 단풍님 방에도 학이 있었는지 좋아했던 남자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했던 여자 눈으로 고쳐야겠네요. 아, 예. 아, 학이 없었나요? 방에. 단풍이 있었겠죠. 단풍이 있었죠. 단풍.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로왕님은 어떠셨어요? 학이란 시가? 처음 저 혼자 읽었을 때는 네. 그냥 별 감정 없이 읽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낭송도 들어보니까 네. 참 정말 슬픈 시구나 네, 이 생각이 들고요. 정말 슬프네요, 진짜 네, 이 시가. 네. 담담함에 비해서 좀 감정이 격정적인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그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아까 그 단풍님이 말한 거랑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딴짓을 많이 해요. 딴짓을 많이 하는데 독자들은 근데 벌써 알죠. 그리워한다는 딴짓을 알죠. 하면 할수록 독자들은 더 슬퍼요. 왜냐하면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렇죠. 슬픔을 피하려고 이것저것 막 정말 그 좀 더 세게 말하자면 바락에 가깝게 이렇게 딴짓을 담담하게 하는데 우리 막 눈물 나면은 참으려고 막 하늘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여자친구랑 이별하고 나서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다른 데 집중하는. 네. 근데 그러니까 돌리려고 하는. 네. 여기 있는 화자는 이제 운동은 안 하고 아직 그 감정이 적절하게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됐는지 계속 네. 만지작거리는 거죠. 추억들을. 추억들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맞아요. 독자들은 계속 슬퍼지고 그리고 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고조되다가 종이학이 이제 종이학인지 아니면 감정인지 아니면 미인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헐헐이라는 이 엄청 짤막한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짧은 단어에 또 독자들은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 들고 아, 이 시가 정말 좋은 시구나 혹은 이 시가 정말 감동적이구나 이 감정까지 치닫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숨겨진 명작을 찾은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집 중에서 네. 네. 저희 그 목적 아닌가요? 네. 네. 이게 그때 끝까지도 좀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죠, 슬픔이. 네. 맞아요. 네. 해소를, 헐헐이라는 단어 근데 해소를 좀 하고자 하는데, 네. 저는 좀 그랬어요. 끝까지 그냥, 너무 짤막해서, 네.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또 그것도 일부러 여지를 네. 남기게 네. 유도를 한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이제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 헐헐이 네. 약간 그 슬픔의 기폭제 같은 느낌, 오히려. 거기서 네. 더, 크게 느끼지 않아요. 계속 뭐 딴짓을 하면서 슬픔을 지우려고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슬픈 것처럼 헐헐도 그런 의도로 네.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가 떠올라요. 그 어떤 거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지나간 것은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 그 모르겠는데 전인권 씨가 네, 들국화 노래인데 네. 걱정 말아요. 네. 그것처럼 슬픔을 슬픔대로 놔둬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느낌? 아 너무 슬프다 근데 네. 눈물 날 것 같아. 오늘 집에 와서 어머님한테 다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저도 아니 진짜 어머니 그 딸과 관계를 어머니 스토리 너무 슬퍼.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생각이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정말 단풍님 되게 재밌네요. 아 맞죠. 재밌으면은 뭐 이제 네, 다 슬퍼하셨으면 다음 시로 넘어갈까요? 저희 좀 재밌게 갑시다. 근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재미를 찾을 수는 없음. 저는 근데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으로 읽어서 제르망님이 준비하신 예,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 시고요. 예, 읽겠습니다. 가을이 겨울에게, 여름이 봄에게. 철원의 겨울은 무서웠다. 그 겨울보다 무서운 것은 감기였고, 감기 기운이 침투할 때면 얼마 전 박이병이 공중전화 부스를 붙잡고 흘렸다는 눈물보다 더 맑은 콧물이 흘렀다. 누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 환자를 제외한 소대원 전체가 평생 가본 적도 없는 원산의 탄두 같은 머리를 폭격해야 했다. 애써 감기를 숨기고 보초라도 나가면 빙점을 넘긴 콧물이 굳어져 코피로 변해 흘렀다. 부대 앞 다방 아가씨를 본 것도 아닌데 어린 피가 흰 눈 위에 이유 없이 쏟아졌다. 철원의 겨울은 무서웠지만 벙커에서 보초를 설 때면 겨울보다 여름이 더 무서웠다. 가끔 박쥐들이 천장에 몰래 매달려 있었지만 우리가 무서워한 것은 벽에 스며있는 핏자국이었다. 핏자국이 점점 진해진다는 소문도 돌았고 벽에 기대 보초를 섰다가 군복에 피가 묻어나왔다는 이도 있었지만 눅눅한 여름, 벙커 속의 피냄새가 온몸을 휘젓다. 귀로, 코로, 입으로 터져나오는 기분이 무엇보다 무서웠다. 목욕을 해도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갑자기 휴가를 떠난 박일병은 코를 틀어막던 애인과 이별을 하고 돌아왔다. 여름이 지나도록 피냄새는 계속 끌어올랐다. 그렇게 벙커에 차오르던 냄새가 탁 터져나오면 저만치 보이는 북쪽의 능선에도 피같은 단풍이 묻었다. 네. 예. 오, 단풍이라는 단어. 예, 단풍이 나오네요. 네. 피 같은 단풍. 피 같은 단풍. 왜 피 같다고 또. 어떻게 고르셨어요, 이 시를? 저도 일단 군필자고, 군필자면은 누구나 이 시를 읽으면은 고개를 한 번쯤 끄덕여 볼 만한 시일 것 같아서 골랐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뭐 각 부대마다 떠돌고 있는 그 괴담이나 전설 같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괴담이나 전설을 아마 차용을 해온 것 같은데 정말 서사성이 뛰어나게 시로 이렇게 잘 적은 것 같아서 전 요즘에 서사가 좋은 글들에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고른 이유가 그거고, 또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참 이미지를 정말 잘 그려내잖아요. 장면이랑 박준 시인이 여기서도 그 능력이 정말 유감없이 발휘가 돼서 뭐 3년의 마지막 줄에 보면 어린 피가 흰 눈 위에 이유 없이 쏟아졌다라는 이런 진짜 정말 선명한 시구. 그리고 6연에 보면 여기에는 좀 서사성이 두드러져서 제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 뭐 일단 보면은 피 냄새가 계속 몸에 휘돌고 있으니까 이제 바깥 사람,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이 거기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군대라는 그 좀 억압적인 곳, 억압적이고 그리고 총을 들고 금방이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피 칠갑을 하더라도 계속 있어야 될 곳. 그러면서 그 순수하던 사람이 이제 점점 피를 묻혀가면서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벗겨지고 피 자국이 안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바깥 사람, 뭐 이 바깥 사람도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죠. 다른 애인이죠. 네. 애인,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순수한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는 거죠. 자기 그 피를 묻힌 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피를 묻힌 건데 이별을, 그 순수했던 사람이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해야만 하고. 그런 걸 저는 그 내부적으로 좀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무거운 스토리임에도 저는 그 무거운 스토리를 잘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스토리도 가미하고 또 알기 쉬운 단어들, 그리고 군필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법한 그런 괴담, 전설 그런 걸 잘 적절히 섞어서 정말 웰메이드로 시 한 편을 잘 뽑아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박이병이 처음엔 이병이었는데 이병으로. 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말 1초다. 이 병 말에 좀 힘들다. 아~ 그리고 그 뭐 그 1년에 나오는 거죠, 그 문장이. 그래서 네, 이 병이 감기 기운이 네. 침투할 때면은 환절기잖아요. 네. 환절기면 이제 좀 사람 마음이 적적해지고 그럴 시 그런 가, 계절을 탄다고 말하죠, 쉽게. 네. 그러니까 박이병이 누구랑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애인이랑 가까워 보이는데 애인으로 가까워 보이는데 환절기가 되니까 이제 애인이 점점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박이병은 이제 못 나가고 공중전화 부스를 붙잡고 계속 눈물만 흘리 콧물 맑은 콧물만 흘려야 되니까 흘리다가 원상폭격하고 네. 막 그렇죠. 점점 피 흘리고 네, 피를 묻히게 되고 보초를 서면은 이제 여름 되면 더 선명해지는 핏자국 때문에 더 무서워지는 거죠. 겨울보다 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겨울이 더 무서웠거든요. 그 추위가 저는 추운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차라리 여름에 그냥 모기들도 근데 싫어하는 병사들도 좀 있었긴 네. 했지만 저는 차라리 그냥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싫었는데 여기서는 근데 핏자국 때문에 여름을 더 무서워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핏자국이 여름에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전 아리송했는데 저도 피냄새가 나서 그냥 예. 좀 철 냄새 같은 게 벙커 안에서 그게 피 냄새로 착각해서 좀 무서워하는 여름 되면은 네. 냄새가 더 많이 퍼지니까 네. 그 냄새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가 네. 생각 아 냄새 때문이군요. 저는 그냥 아리송해가지고 벽에 스며 있는 핏자국이 이제 여름 되면은 표면에 노출이 되는 줄 알아서 네.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렇게 되려나? 실제 그렇게 되려나요? 핏자국이 여름에 좀 루미노 용액을 좀 뿌리나? 뭐 그럼 뭐라고요? 루미노 용액 설명해 주시죠. CSI 안 보셨어요 이거? 아 피에 딱 뿌리면은 혈흔이 딱 채취할 때. 네 바로 이거는 CSI는 별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물 별로 안. 또 생각해 볼 법한 게 이 핏자국을 처음에 뿌린 사람이 누굴까? 네. 근데 저는. 네. 완전히 피라고는 제가 늦게 읽을 때는 이게 필까? 핀지 솔직히 모르잖아 이게 그냥 그렇죠. 일종의 괴담일 뿐이고 좀 불확실한 거를 무서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군대라는 장소 안에서 아 그걸 피자국으로 네 피자국을 좀 형상화해가지고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렇게 피자국으로 이것도 계절이 뭐 겨울에서 여름으로 또 가을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미래를 계속 흘러가면서 또 어차피 닥쳐올 일인데 앞으로 닥쳐올 일인데 그거를 그냥 근거 없이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 시 안에서 실체 없는 두려움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제일 처음 다가갔거든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원산의 탄두 같은 머리를 폭격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우리 생각하기엔 그냥 원산의 폭격을 하는 걸 이제 약간 돌려서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네. 원산 폭격을 찾아보니까 네. 그 가혹행위 중 한 개입니다. 원산 폭격이. 네,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 유명한 사건들을 그거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저 이제 실어서 표현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그 밑에 핏자국이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군복에 피가 묻어나왔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전염돼서 같이 막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쭉 해다가 애인과 이별을 하고 돌아왔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막 당하던 이제 이 사람이 이별이라는 거를 여기선 얘기를 했지만 이별이 아니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됐다 이런 형태로 제가 좀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너무 마이너스 감정인 거 아니에요, 나쁜데. 아니 근데 원산 폭격을 딱 듣는 순간에 막 가혹행위들 떠오르면서. 네. 근데 저는 너무 슬픈데 그렇게 되면 또. 근데 뭐 생각은 자유니까 네, 네. 읽는 건 자유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막 그 뭐죠? 윤일병? 윤일병? 그 사건도 네. 제가 예, 찾아보겠거든요. 예. 다시 봐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막 참으면은 이제 윤일병이 그 사람처럼 되고 임병장 임병 안 참으면 안, 안, 차, 안 참으면, 안 참으면 임병장처럼 총기 난사를 하고 예. 수류탄을 던지고 예. 그런데 내 아들을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인터뷰한 내용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에 같이 이렇게 뭐 그래갖고 보면은 그 뭐죠? 코 뒤에 콧물이 굳어져 코피로 변해 흘렀다. 네, 예, 3년에. 네, 예. 감기를 걸려도 말을 못하니까. 그게 참다 참다 보니까 코피로 나오는 거죠, 아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그 아프다고 선임한테 말하면. 네, 예, 말을 못하니까. 그 가혹행위를 당할까봐. 예, 보면 2년에 감기에 걸리면 전부 다 온산에 폭격을 해야 돼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걸 참다가 코피로 변해 흐른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다방 아가씨를 본 것도 아닌데 흐른다. 혈기 왕성한 나이인데 그 친구들을 저렇게 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배경도 철원으로 잡은 것 같고. 네. 아, 너무 그, 슬픈. 근데 궁금한 게 네. 박쥐가 뭘 의미할까요? 박쥐가 도대체? 박쥐는 그냥 정말 진짜 박쥐. 네, 그냥. 더위를 피해서 날아든 그늘로 날아든 박쥐들. 그것보다 단풍님의 해석에서 좀 연장을 해보자면은 핏자국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잖아요. 그 가혹행위 같은 거. 박쥐는 좀 눈에 동굴에 무릇있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 그 군대 안에서 그치. 그냥 힘든 몸이 힘들겠다. 뭐 아, 이 정도의 두려움. 상대적으로 덜 상한 게 아닌가.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실체가 있는 두려움. 예, 실체가 있는 거고 박쥐는 핏자국은 예, 실체 없는 좀 소문나지 않은 그런 두려움들. 아, 아. 생긴 건 좀 괴상 괴팍하게 생겼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그냥 뭐 처리할 수 그냥 있을 것 같은 지나가는 거고. 근데 이런 이제 가혹행위나 이런 거는 이제 처리할 수 없는 형태 핏자국으로 나타났다 이런 그렇죠.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목소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하나의 그냥 줄거리가 생각 떠올랐어요. 네. 그 뭐냐면 관심병사의 자살 시도. 네, 비슷하네요. 단풍님하고 좀. 네, 그 관심병사가 왜 자살 시도를 했냐? 네.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렇죠. 안 좋은 기류가 있었죠. 그거를 버티다가 너무 힘든데 그 야간에 벙커로 보초 근무를 서로 갔는데 거기서 탁 터져 갑자기 아니요 그 이등병 때 자살 시도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벙커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일병이 됐어요. 관심병사가 이별을 했어. 이별을 했잖아요. 에이. 애인과.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후에 이제 2차 자살 시도를 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그래서 탁 터져 나오면서 이거는 제가 뭘 떠올렸냐면 머리가 탁 터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단풍이 피가 됐구나. 아, 피 같은 단풍이라는 게 좀 그런 느낌도 있네요. 좀 피가 터져 나간 느낌. 그래서 이것도 제 그냥 추측인데 박준 시인이 군 생활을 하다가 자기 후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걸 그런 경험을 시로 표현하지 않았나? 박준 시인한테 이제 어디서 듣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아 진짜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한 번쯤 우리 깜냥이 무슨 눈을 보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피 같은 단풍이라는 말이 참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맞죠. 저 새롭게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피가 이렇게 정말 만개해서 네, 그냥 빨간색 단풍이 것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이미지로도 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것도 생각해서 쓰셨던 건지 싶기도 그래서 하고. 정리하면 관심병사가 여자친구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하다가 계속 자살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자살에 성공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슬프다. 진짜 무시무시한 시네요. 이렇게 따지면 슬픈 것도 있고 무서운 시네요. 네, 누군가가 약간. 죽는 걸 써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 군대라는 게 좀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때가 있긴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그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거의 내 의지는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요새 아무리 그 선진병영이라고 해도 네. 자살하는 병사들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예, 예, 있죠. 그 군대 안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통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네. 저도 힘들었죠. 저 처음엔 적응 잘 못했는데 한 달, 두 달. 시간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던데 저는. 저는 갈 때 아 제일 멋있는 병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저 해병대 알아봤다 떨어져가지고 제일 멋있는 무기를 다루는 데 가자 이래가지고 아 뭐,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해도 몰라요. 그 네, 거기 막 지원해서 가고 이랬거든요. 저는 막 새로운 환경에 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가서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리고 오히려 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적응력이 강하시네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전에 있던 환경에 내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군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셨겠네요. 저는 뭐 재밌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행정병을 했는데 네. 행정병뿐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병을 많이 했거든요. 가장 무서운 무기 키보드를. 네. 그리고 막 이제 휴가도 자르고 이제 네. 막 할 수가 있었죠 제가. 휴가증도 막 이렇게 아 말하면 안 돼. 조작. 이거 잡혀가나 네. 잘못하면은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이제 예초병을 했던 게 제일 두려운 행동 네? 군대에서 풀백이. 네. 아, 쯔쯔가무시병에 노출되어 있는. 항상 이제 긴 바지를 입어요. 이제 겨울, 여름인데도 싹 다 이제 무슨. 등에 못 하나 달고. 네, 못 하나 달고. 그러면 그거 혹시 다 있지 않나요? 각 부대마다 괴담 같은 거 들은 거 혹시 없나요? 전설 뭐 걔는 저는 네. 자살 시도가 하는 애가 있었어요 아예. 아 실제로. 그러니까 걔는 좀 액션인 것 같은데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어떻게 했어요? 손목을 그었어요? 그러려고 막 끈들고 막 화장실에 들어가고 얘가 좀 액션이 있는 것처럼 끈들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보이게 네. 밤에 막 고참들 겁주고 막 그러니까 칼 들고 돌아다니고 막 밤에 커터칼 들고 돌아다니고 미친놈이네요. 그 병사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절대 내가 좀 조금 일이 좀 몸을 쓰는 부대였는데 좀 행정으로 좀 전출됐죠. 행정적으로. 예, 뭐 그 본부 쪽으로 갔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놀았겠네. 좀 그랬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괴담이 진짜 한 개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밤에 노루 뛰어다닌다. 노루 눈 보면 무섭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눈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보면. 그런 거 외에는 뭐 이렇게 막 누가 자살하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되게 평안한 데였어요. 그냥. 네, 막 그것도 없고 막 가혹행위도 없고 약간 뭐 어떻게 말하자면 되게 친근하다, 친구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각자의 계급에 맞춰서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밑에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밑에 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참들이 일을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 하고 는 아니겠지만 안 하고는 아니죠. 네, 뭐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런 형태였거든요. 네.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무서운 점은 없었네요 그러면. 저희 부대에는 그 해안 경계라고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맨날 밤에 그걸 나가야 되거든요. 밤에 나가서 이제 솔직히 밤에 나가서 다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 피곤하니까 좀 다 졸고 자고 그러거든요. 이제 다 이제 참호에 병사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좀 다 자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참호에 와서 여기 어디로 올라가면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민간인이니까 그냥 아 괜찮겠구나 해서 그냥 길 가르쳐주고 이제 다시 잤는데 할머니랑 헤어지고 이제 다 다시 예. 잠에 들었는데 다 이제 깨어나서 철수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보니까 밑에는 완전히 절벽이었던 거예요. 그 절벽에서 할머니가 올라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이었거든요. 클라이밍을 잘 하시나 봐요. 그런 할머니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이게 제일 근데 보통의 괴담인 것 같아요. 어우 그쵸. 무섭다. 목소리님은 저는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말하지 마십시오. 예. 나중에 오프더 레코드 상황. 예. 말하고 자르면 되나요? 일단 말해내고. 네. 그렇습니다. 아, 내용이 되게 또 슬프게 흘러가고. 네. 오늘 너무 슬펐는데. 아, 저는 또 막 준비한 게 막 가혹행위 좀 신기한 거, 재밌는 거 막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좀 분위기 전환 위해서. 네, 뭐 가혹행위가 근데 분위기 전환이 될까? 안돼. 진짜 생각지도 못한 가혹행위 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거 들으시고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재미로 네, 들어주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가혹행위 명이 드래곤볼이에요. 혹시 들어보세요? 아, 그 이거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해요? 네, 네. 유명하잖아요. 아니 혹시 그거 준비해 오신 건? 네, 그거랑 아, 방독면 주침이었는데. 어, 그것도 네. 그것도 실제로 했었는데 네. 제가 복무했던 무대. 저는 네. 제가 장난으로 한번 봤어요. 장난으로. 그냥 친구, 아니 또 친구래 후임인데 장난 내가 했다 이랬는데 장난으로 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 저 미친놈 있나 이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후임인데 너무 착한 애예요. 근데 잘 때만 악마로 변해. 잘 때마다 코를 너무 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잘 때마다 이렇게 건드려요. 자면 그럼 얘가 이제 나중에 아예 알아서 지가 건드리면 바로 막 몸을 돌리고 지가 알아서 할 정도까지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야 쟤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독면을 한번 씌우고 3초 만에 풀었어요. 바로 딱 풀었는데 그러고 이제 큰일 날 뻔했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뭐라 하지 않아 잘 풀리긴 했지만 그 뒤로 막 아 큰일 날 뻔했죠 진짜로. YC 갈 뻔했네. 아 네. 그 피아노 피아노 치러. 피아노 만드는데 갈 뻔했죠. 막 그거 말고도 뭐 침상의 수류탄 이래가지고 들어보셨어요? 침상의 수류탄 뭐예요? 이제 고참이 침상의 수류탄 이런 순간 후임들이 관물대로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너무 근데 그 안에 오락 게 없으니까. 유치할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좋은 분위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막 험악하게 해가지고 험악하게 근데 존중도 못 받는 선임이 그렇게 막 하면 그냥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임들도 있거든. 되게 재밌고 이렇게 잘 아우르는 사람이면 얘기하면 재밌게 막 하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예. 배도 고프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어떠셨는지 시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수 있었는지 네, 조금 오늘 어떤 감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저는 아쉬운 게 좀 크다고 할까요? 왜 아쉬웠어요? 좀 더 말을 잘 할 수도 있고 그 감상도 잘 했으면 처음 이 녹음실 들어올 때는 이 생각이 안 들었는데 또 막상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본전을 뽑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러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다. 네, 아쉽다. 네. 단풍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시집을 이렇게 읽고 네.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저한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또 온거든요. 네. 이걸 잘라주세요. 아,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단풍님 어서셨어요. 빨리 밥 먹으러 가야겠네요. 단풍님 감상평 뭐 말해주세요. 시집이 뭐 새로운 기회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시집을 읽었다는 게 그게 정말 좋은 네. 이렇게 기회가 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1년에 읽는 책이 평균 0.7권이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안 읽는 편인데 저한테 이제 시집을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또 저는 이제 재미있는 거 내 네.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은 그 흥미를 이제 찾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담담하게 다가갔다가 되게 즐겁게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를 통해서 시에 대해서. 네네. 네. 목소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의 시간. 아 저는 어제 되게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네, 내일 오늘이 너무 기대돼서 그 정도로 네. 어제 술 드셨잖아요. 아 그거는 많이는 안 마셨습니다. 그래서 밤 새벽마다 계속 이거 시도 한번 낭송해보고 약간 혼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늘 와서 직접 해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예, 각자마다 이게 공통 그 시를 읽고 느끼는 점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예. 다른 점을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 이 부분이 제 저한테 와닿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다 달라요 이게 예.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저도 제가 이거를 기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다 모았고 예. 어, 네, 기대만큼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녹음이 그래서 매우 만족합니다.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들이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좀 겁은 납니다. 네. 반응이 어떨지 저도 진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라도 아, 해줬으면 네. 네. 악플이라도 네. 막 첫 번째 글이 재미없네 네. 뭐 이런 거라도 니들 하지 마. 네. 계속 할 겁니다. 듣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네. 듣는 사람. 아 네. 듣는 사람. 듣는 사람. 네. 한 명은 있겠죠. 네. 네. 진짜 친구, 기대되네요. 네. 서로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주시죠. 거기에 댓글도 달 수 있죠. 그 네, 팟캐스트에. 네. 댓글 달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